거족적인 미제 침략군 철수 투쟁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을 드러내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첨단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 전례 없이 광분하고 있어 내외에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친미 주구인 괴뢰패당을 주물로 대여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국이 얼마 전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오트 3 여경미사일 1개 포대를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제 침략군 기지에 전개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부산항에 끌어들였던 핵동력 잠수함 미시시피호와 초대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호를 조선반도 주변 해역에 항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여격 고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오트 3 여경미사일의 두 배 되는 개량형 패트리오트 3 MSE를 추가로 배비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들이 때없이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들어 북침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비밀이 아니다. 날로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과 그의 극구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 역적 패당의 대결광기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때 강행되는 미국의 첨단 핵전쟁 장비 반입 책동이 임의의 순간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서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남조선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핵전쟁 전초기지로 극동 최대의 핵전쟁 발원지로 전락되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참화의 최대 피해자는 남조선이 될 것이며 우리 민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괴뢰 역적 패당의 사드 배비 강행 책동을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외세가 몰아온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발광적인 핵전쟁 장비 증강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근본 방도는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무려 100여 개나 되는 남조선의 미군 기지들의 둥지를 틀고 있는 수만 명의 미제 침략군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 정책과 대아시아 지배 전략 수행을 위한 선견부대이며 돌격대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순환 배치니 뭐니 하는 온갖 구실을 붙여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 기지들의 수많은 첨단 핵전쟁 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반입하였으며 천인공노할 대량 살상 무기인 탄저균, 비스트균, 고엽제와 같은 세균 무기와 화학 무기까지 끌어들여 비축해놓고 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하여도 천여 개에 달하며 핵무기 사용권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실권을 쥐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제 침략군이다. 남조선 전역에 방대한 전쟁 살인 장비들을 쌓아놓은 미국이 언제 어느 시각에 북침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가 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되고 있다.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이야말로 핵전쟁 화약고에 놓인 시한탄이며 미군 철수는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의 철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은 오늘 미제의 그 어떤 형식의 전쟁에도 상대해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우리의 무자비하고 선멸적인 1차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 무력과 전쟁 살인 장비들을 지체 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 당국도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추악한 친미 4대 대미 추종 정책을 버리고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미제 침략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에는 이 땅의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주대는 화근이며 통일의 암적 존재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 없이 철수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7월 28일 평양.